네 길을 걷던 이 남자를 봤어. Yes, 혹시나 했던 내게 감이 맞았어. I told you. 네가 준 반지를 빼고 한쪽엔 팔짱을 끼고 그냥 여기까지만 말할게. I don't wanna hurt you. 근데 오히려 너는 내게 화를 내어. Why? 그는 절대로 그럴 리가 없대. Sure you're right. 나는 네 눈치 살피고 내가 잘못 본 거라고. 그래 널 위해 거짓말할게. I'm sorry. Oh, 나 몰라주는 네가 미워. 이 기다림이 싫어. 손 이제 놓으라고. 네가 슬퍼할 때면 나는 죽을 것만 같다고. Baby, 그 보다 내가 못한 게 뭐야? 도대체 왜 나는 가질 수 없는 거야? 그 너를 사랑하는 게 아니야. 언제까지 바보같이 울고만 있을 거야? 넌 그 사람 얘기를 할 땐 행복해 보여. You look happy. 이렇게라도 웃으니 좋아 보여. I'm happy. 그 정말 사랑한다고 마치 영원할 거라고 믿는 네 모습이. I don't know what to say no more. 너의 친구들 모두 그를 잘 알아. They know. 뻔히 다 보이는 건 너만 왜 못 봐. They say love is blind. Oh baby, you're so blind. 제발 헤어지기를 바랄게. Oh, 나 몰라주는 네가 미워. 이 기다림이 싫어. 손 이제 놓으라고. 네가 슬퍼할 때면 나는 죽을 것만 같다고. Baby, 그 X보다 내가 못한 게 뭐야? 도대체 왜 나는 가질 수 없는 거야? 그 너를 사랑하는 게 아니야. 언제까지 바보같이 울고만 있을 거야? Yeah. 비싼 차 예쁜 옷 고급 레스토랑 넌 잘 어울려. 하지만 내 옆 그 X는 정말 아니야. 너랑은 안 어울려. 네 옆에서 거짓말을 지며 네 볼과 머릿결을 만지며 속으론 분명 다른 여자를 생각해. 어쩜 그럴 수 있니 쟤같아. 네가 흘린 눈물만큼 내가 더 잘해줄게 baby. 너 혼자 감당할 아픔 내게 좀 나눠줄래 baby. 나 좀 봐달라고. 그대 사랑이 왜 나란 걸 몰라. 왜 너만 몰라. 그 X보다 내가 못한 게 뭐야? 도대체 왜 나는 가질 수 없는 거야? 그 너를 사랑하는 게 아니야. 언제까지 바보같이 울고만 있을 거야? 그 X보다 내가 못한 게 뭐야? 도대체 왜 나는 가질 수 없는 거야? 그 너를 사랑하는 게 아니야. 언제까지 바보같이 울고만